라디오인지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뭐? 아, 무슨 표정? 정말. 아,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이근철의 Good Morning Pops. 굿 모닝 GMPers.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tuning into our program. Today is 2016 February the 2nd is Tuesday. DJ 이근철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여러분은 행복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What does the word happiness remind you of? Ooh, when I think of happiness, I think of my kids, my dogs, my guitars, and my coffee. 자, 최근 한 조사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행복과 관련된 단어들은 바로 감사와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Ah, so if you have someone to whom you can say I love you with gratitude, yeah? well, then maybe you're the happiest person in the world.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행복해서 감사하고 행복해서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순서가 먼저 감사하고 또 사랑을 하면 행복이 그 뒤에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자, 오늘 하루도요. The JJ Brothers와 함께 전 세계, 전 우주의 happy virus. 아, are you ready to spread our happy viruses? Always ready. All right. 자, 그런 점에서요. We always thank you for staying with us. Sure. We've got a tune to start the program today from Adele. This one is Someone Like You. 네, 방금 듣고 오신 멋진 곡은요. That was Adele. The song is Someone Like You. 네, 아, 멋진 곡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on video clip site, you might want to check out the video of some kind of, you know, singing scene in a car. Yeah, Adele is actually a passenger in a car with with a talk show host. It's a pretty funny clip. 맞습니다. James Corden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영국 출신인데 되게 재밌어요. 톡쇼 호스트고. 근데 차 안에서 노래방을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들이 타가지고 아델이요. 아들 아니고 딸도 아니고 아델이 타서 같이 노래 부르고 톡도 나누고 그러는데 진짜 웃겨요. 한번 보세요.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Pretty good. 네. 자, 홈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let's take a look at the GMP homepage. A message from GMP-er 허정덕. 네, 허정덕 가족. 벌써 2월이네요. 매년 새해가 되면 늘 새로 시작하는 영어 공부. 시간이 지날수록 의지가 약해져서 원하는 목표를 이룬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꼭 성공해보리라 다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The JJ Brothers, 힘을 주세요 하셨어요. You know, we talk about this often. There is no such thing as quitting or failing. 아. If you haven't won or been successful yet, it just means you're not finished trying.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final results가 아니란 말이에요. 최종 결과가 아니니까 잔쌤 말처럼 해보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걸 바꿔보면 되는 거고 그냥 어떤 결과일 따름이죠. Keep going. 네. 또 한 가지는요. 채찍질을 해서 뭘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할 때 이 채찍질은요. 기껏 해봐야 일주일에서 한 달을 가지 못해요. 그런데 재미를 느끼셔야 돼. 즐거움을 느끼면 이게 10년이고 100년이고 갑니다. 재미를 느끼시려면 다 버리고 10개 중에 하나만 잡으세요. 그리고 그걸 재밌다 생각하시면 진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You know, recently a musician friend of mine said to me, very depressed, said, why am I playing music? I'm not successful. For 30 years I've been trying and I've not been successful. And I told him, you've already been enjoying it for 30 years. That's right. That is the success. I love that attitude. Sure. Positive mind. Absolutely. 자, 사연 보내주신 허정덕 가족께는요. GMP에서 마련한 선물 굿모닝 팝스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남기고 싶은 분들 각종 포털 사이트에 굿모닝 팝스 치시고요. Visit our official homepage and find this tab, please. In the menu, look for Join GMP Now. 네, 다른 건 아니고요. 함께하자는 뜻에서 Join GMP Now. 자, 여기에요. Leave your comments, love, and hearts, and stories. Yeah, tell us what's going on in your life.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고 싶은 분들 공식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가 있고요. 그리고 콩 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거기에다가 굿모닝 팝스로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도 역시요. 예습해야 되겠죠? Someone special with special expressions. Here she comes, ladies and gentlemen. It's look ahead time with Jae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오늘의 굿모닝 팝스, GMP 가족들이 100% 제대로 즐길 수 있길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제이민의 Look Ahead Time. Here we go. You seem a bit shocked.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군. You seem a bit shocked. Take a chance. 과감히 도전하세요. Take a chance. The color of the shoes is to my liking. 이 신발의 색깔이 내 기호에 맞는데? The color of the shoes is to my liking. 오늘의 세 가지 표현들 잊지 마시고요.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Thank you so much, Jaemin. Fantastic. Thank you so much. Those expressions coming up around the corner. 영화 감상의 재미가 두 배가 되는 시간, Screen English. Welcome to Ant-Man. Ah, I love the intro music. Very dynamic. 네, 맞습니다. We are back with a new movie called Ant-Man, 개미인간이에요. That's right. 네. 자, 2월의 영화, 색다른 스토리의 히어로 무비인데요. 자, 마블 코믹스가 만들어낸 여러 캐릭터들이 많죠. Mm-hmm. 네, 그 중에 앤트맨. You know, when I was a little kid, there was a cartoon on TV every Saturday morning. Uh-huh. His name, it was a little ant character, Adamant. Adamant. He was a very powerful, very superhero ant. 맞습니다. 원래 Adamant 그러면은 깨지지 않는 뭐 그렇게 부술 수 없는 그래서 Adamant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Adamant로 바꿨군요. Yeah, this was Adam the ant. 네, Adam. Adam ant. Adamant. Yes. But sounds like Adamant. Oh, a little similar. Yes. 자, 그러면 his nickname from now on, Adamant. Adam the Ant. Okay. 자, 그러면은요. 몇 페이지에 오늘은요? Well, today's movie episode, GMP, is in our new book for February, of course. And we're on pages 66, 67. 네, 66,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의 영화의 한 장면. Who do you see there? Well, you know, okay, this is in the big business, the big company. What's happening is Hank was a founder of this company. That's right. And a great scientist, but he had some problems and he'd rather not talk about it. He'd rather keep it in the past. 아하하.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일을 함구하고 있는 팀. 왜 그럴까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 나온 영어 보지 마시고요. 왼쪽 부분만 제가 요약해드립니다. I'm gonna sum it up for you. Mm-hmm. 헹크 핌 박사가 자신이 일하던 곳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와서 따로 독자적인 회사를 차립니다. 그곳에서 핌 입자를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죠. 부하 직원이 이거를 상업적인 용도로 악용하려고 합니다. 그 직원이 바로 오른쪽 페이지의 대머리인 중간에 CEO예요. Mm-hmm. 아시겠죠? That's right. 네, 이게 크로스라는 사람인데 어쨌든 예,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또 해코지 하려고 할지 예, 혹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바로 행크 박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영어로 도전합니다. The first round of challenge. Starting tips. I seem a bit shocked. Aaron, there's a reason that I buried these secrets. So you finally admit it. We could have done this together, Hank, but you ruined that. 네, what did you catch? Well, this guy Darren, you know, from the beginning of the movie, he confused me because I thought he was like smart, young, and the future of this company. Yeah. It turns out he's a little bit crazy. Ah. He's possessed and obsessed with power. 맞습니다. Some kind of psychopath. Yes, and that's what Hank is worried about.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what did you catch? Something about shock. 네, shocked도 들렸고요. 그다음에 yeah. 무슨 secrets라는 단어도 들렸어요. 비밀. Oh, secrets, yes. 그러니까 충격받을 만한 비밀이 있는 건가? Yeah. 네, 그다음에 무슨 together. 네, 이것도 들렸고. Yeah, he also said something about ruin. 뭔가를 망쳤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망칠 거란 얘기인지 이렇게 단어 한두 개만 들려도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고요. 제가 우리말로 해드릴 때는 역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Darren 바로 예, 그 나쁜 놈이 얘기하는 거죠.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군요. 그랬더니 헹크가 얘기합니다. 데런, 내가 그 비밀을 덮어둔 건 다 이유가 있어서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데런이, 이제야 인정하시는구만. 우리 함께 이 일을 해낼 수도 있었어, 헹크. 하지만 당신이 망쳐버렸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우. 자, 이렇게 여러분 감정 살리시고요. 장면 떠올랐으니까 이번엔 더 많이 들릴지 설렘으로 도전합니다. Okay, let's get into the second round. Sound and vocab tips. I'm a bit shocked. Aaron, there's a reason that I buried these secrets. So you finally admit it. We could have done this together, Hank. But you ruined that. 네. He's really whispering, so I can't hear him. Yes. 자, 하나하나 다 잡아드릴게요. 데런이 얘기합니다.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군요. 그러면 충격을 받다는 뭐예요, 받다? Surprised? 아니면 다른 말로? Oh, shocked. 그렇죠, surprise는 놀랐어. 이게 아니고, 이게 shocked죠. Yeah, again, there are several words in that category. Surprised, startled. Uh-huh. But this word shocked has that feeling of kind of maybe bad surprised. 그래서 충격을 안 좋은 쪽으로 받는 게 shocked고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이니까 a bit이고요. You seem to be a bit shocked. 근데 to be를 쓰면 좀 공식적인 느낌이고요. to be를 빼봅시다, 한번. You seem a bit shocked.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충격받은 것 같은데? 이 느낌이고요. 그랬더니 Darren, 아니 내가 그 비밀을 덮어둔 건 다 이유가 있어서야.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이유. Reason. R-E-A-S-O-N. 이유가 있다. There is a reason. 뭐뭐한 이유가 있다 할 때 그냥 that을 쓰면 돼요, 뒤에는. There is a reason that. 내가 이 이유를 숨겼다. 물론 hide의 과거형 hid를 쓰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묻어둔 거죠, 어디에다가. I buried these secrets. 네, 그래서 B-U-R-Y 다시 한번. I buried these secrets. 네, I buried these secrets. Yes, 그랬더니 so. 이제 네, yeah, so he had some secrets, of course. He tried to hide them. 아, yeah. 그래서 Darren 얘기합니다. 이제서야 마지막으로 인정을 하시는구만. So, you finally admit it. 네, A-D-M-I-T 띄고 I-T니까 admitted라고 안 들리고 admitted. You finally admit it. 상황은 이 핀 박사가, 행크 박사가 물건의 크기를, 사람의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 일종의 뭐랄까요, 수트를 만들어요, 그죠? Yes, 네. But he denied it. 네, 근데 그게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 내가 이걸 숨긴 이유가 있다니까, 라는 얘기는 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뜯는 애 말하는구나, 이런 얘기죠. Yes, so you finally admit it. 이거 우리가 같이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하다는 누구요? Yes, we could have done this. 그죠, 함께. Together.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면 could have done이 빨리 하면 어떻게 되죠? Oh, yeah. We could have done this together, Hank. 네, we could have가 could have가 되고요. done이니까 could have done. Oh, we could have done this together. 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이렇게 Darren, 그렇죠? 이 Cross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했는데 지금 완성 단계는 아니에요. 한 90% 완성 정도. 자, 그래서 같이 할 수 있었는데 당신이 이걸 망쳤어. We could have done this together, Hank, but you ruined that. 네, you ruined that. 해서 자네가 당신이 망쳤다라는 얘기니까 막 남을 비난하는 거죠. Yeah, again, he's saying I had to do this myself. You didn't help me. You ruined that. Full of anger. Yes. Dangerous guy. Mm-hmm. 자, 이번에는요. Close your book. 다시 한번 갑니다. 힌트만 딱 드릴 테니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중에 하나만 잡아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충격을 받은 것 같네요. 그러면 shock. 이용해 보세요. You seem a bit shocked. 그랬더니 Darren, 내가 그 비밀을 덮어둔 건 다 이유가 있어서야. 그러면 reason과 bury의 적절한 형태 이용해 볼까요? Darren, there's a reason that I buried these secrets. One more time. There's a reason that I buried these secrets. 이제 인정하시는구만. Admit. So you finally admit it. 자, 함께 할 수도 있었는데. 자, could have 그다음에 뭐 쓸까요? We could have done this together, Hank. 하지만 당신이 망쳤잖아. Ruin. But you ruined that. 네, R-U-I-N이 원형이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면 머릿속에 떠오르시고요. 발음은 반드시 could have done 이게 들릴 거예요. We could have done this together. 좋습니다. 이렇게 들리는지 마무리하면서 확인할게요. The third round. The final wrap-up. I'm a bit shocked. Aaron, there's a reason that I buried these secrets. So you finally admit it. We could have done this together, Hank, but you ruined that. 네, 좋습니다. 오늘의 key expression. Mm-hmm. You seem a bit shocked. 세 번 확인. Seem a bit shocked. Seem a bit shocked. Seem a bit shocked. 네. Seem a bit shocked 들리죠? Yeah, it's so fast, isn't it? You seem a bit shocked. You seem a bit shocked. 네, 물론 100% 확실하다면 you are shocked고요. 그렇게 보인다. 90%, 80%면 you seem이죠. You seem a bit shocked. 온 국민이, 아니 온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your turn time.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맨 처음에 key expression 세 가지를 제이민 씨랑 함께 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key expression 정리하고 여기서는 그렇죠. 다 내용 본 다음에 다시 거꾸로도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남았잖아요. 이거 하나만 집중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래도 기분 좋아집니다. 먼저 존쌤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따라오시면 돼요. Here we go. You seem a bit shocked. Your turn. Okay, everybody. I believe you seem a bit shocked. That's right. I think you're shocked there. Okay. You seem a bit shocked. All right. I think because what? Well, you're startled, surprised very much, in fact. Oh, you seem a bit shocked. Because of you? Oh, my. All right. So one more time. You seem a bit shocked. You seem a bit shocked. I am shocked. 세 번 더 확인. Seem a bit shocked. Seem a bit shocked. Seem a bit shocked. Oh, brother. 앞에 나온 표현을 rephrasing 해드리는 시간. It'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네, 맞습니다. 기억나세요? 충격을 받은 거, shocked라고 하잖아요. That's right. Yeah, you seem a bit shocked.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으세요? Which part would you like to change? Well, we have several options. We mentioned seem is not 100%. 그렇죠. Well, you might use this expression. I get the impression that you're surprised. 네, 이런 인상을 받는다라고 할 때 I get the impression 이 표현도 진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당신이 shocked 했으니까 놀랐다는 표현으로 surprised. Oh, I get the impression that you're surprised. 다른 말로 하면 뭐뭐처럼 보인다 해서 it seems as if 아니면 구어체에서 seems like. It seems like and here's another good word, shocking word, stunned. Oh. Yeah, S-T-U-N-N-E-D. It seems like you're somewhat stunned.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eah. 턱이 딱 빠지면서 이거 느낌이 S-T-U-N-N-E-D. 전쌤이 해주셨죠? 다시 yeah. 한번. It seems like you're somewhat stunned.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대화 내용 You're gonna understand everything. Here we go. Seem a bit shocked. Seem a bit shocked. Seem a bit shocked. Aaron, there's a reason that I buried these secrets. So you finally admit it. We could have done this together, Hank. But you ruined that. You ruined that? Oh my. 네, 내일 어떤 장면이 이어질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 텐데요. 아, 정말. Yeah, we can stay young with this guy. Yeah, it's been a long time since we heard from Will Young. Leave right now. Good Morning Pops와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선물 준비했습니다. IELTS 시험 케임브리지에서 Grammar in Use, 한국방송출판에서 월간 굿모닝 팝스 책과 CD, 오디오 CD죠. 3개월 구독권, 서울대학교 탭스관리위원회에서 탭스피킹 무료 응시권도 드립니다. 팝스 English 즐거운 GMPPO 뮤직 페스티벌 팝스 English 자, 찰리 푸스의 바로 One Call Away 두 번째 시간입니다. That's right. Now, Charlie Puth's debut album is called Nine Track Mind. Uh-huh. Interesting title. We know the expression one track mind. You can think about only one thing. Well, he has a nine track mind.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가지만 푹 빠져 있는 걸 one track mind라고 하는데요. Yeah. 이걸 nine track mind니까 아홉 가지. Very complex thinker. 그러니까요. Nine different channels, I yeah. guess. 자, 오늘은 on what page? Well, the lyrics that we're looking at today are right here in our GMP books on page 68. 네, 68페이지 들려주세요. Call me baby if you need a friend. I just want to give you love. Come on, come on, come on. Reaching out to you, so take a chance. Where you go? No, you're not alone. I'm only one. 네, 좋습니다. 자, 가사를 아셔야 여러분 또 여러분의 문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It becomes your culture when you know the lyrics. Well, let's look again together. Page 68. Here we go. Mm-hmm. Call me, baby. 나한테 전화해요. Call me, baby, if you need a friend. 네. 만약에 친구가 필요하다면 나한테 전화를 하세요. I wonder what he means by friend. Boyfriend. 아. Call me baby if you need a friend. 그러니까 결국 남자친구가 필요하다면. I just want to give you love. 여기서 드러나네요. Give you love니까. Oh, love 네. friend. 네. 그러니까 boyfriend. Special friend. 네. 난 당신에게 사랑을 주고 싶을 따름이에요. Just want to니까 just wanna. Call me baby if you need a friend. I just wanna give you love. Come on, come on, come on. 네, 누군가 권유할 때 누군가한테 Hey, come on, come on, come on. 이거 yeah. 잘못 들으면 그만, 그만, 그만 아니고요. Oh, no, no, that's different. That's very different. 네, 그러니까 come on이니까 이거는 어서, 어서. Come on, come on, come on. I'm reaching out to you. 네, 당신한테 손을 쫙 뻗어요. Reach out 이렇게 손을 쭉 뻗는 거죠. Reaching out to you. So, take a chance. 그러니까 한번 take a chance on me. 나한테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봐요. 그래서 예, 그런 느낌이고요. Yeah, take a chance. No matter where you go. 네, 당신이 어디를 가던 간에. No matter where you go, you know you're not alone. 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 알잖아요. 예,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 말은 I'm stalking you. Don't you know? No matter where you go, you know you're not alone. 네,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맨 처음에 연습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던 한 남자애가 막 커다랗게 쫙 연주를 해.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부드럽게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자애는 헤드폰을 쓰고 어딜 가고요. 그때부터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거 다시 한번 듣기 전에 오늘의 key expression. Take a chance. 네, 어떤 기회를 잡아보다 과감히 도전하세요. One more time. Take a chance. Remembering that key expression? Okay, what do you need? Take a listen. Call me baby if you need a friend. So take a chance. No matter where you go, I know you're not alone. I'm only one. 네, 좋습니다. 찰리 푸스는 작년에 개봉된 영화죠. 분노의 질주 The Seven. 여기에 OST See You Again 덕분에 널리 이름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In that song See You Again, we know that Charlie Puth sang the vocals and he played the piano, but he was helped out by Wiz Khalifa who did the rap part of the song. 맞습니다. 바로 그 노래는 영화 분노의 질주 촬영 중에 유명을 달리한 배우죠. 폴 워커에 대한 추모곡이기도 한데요. That song it became popular all around the world because of that. Charlie Puth did get a lot of attention even before his official debut. 네, 덕분에 이제 세계적인 인지도가 올라갔고요. 자, 오늘 이야기 이쯤에서 마무리할 테고요. 전화 한 통이면 돼. 그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one call away. 가사는 다 보셨으니까 잔쌤의 목소리로 노래 부르기 전에 here we go. Call me baby if you need a friend. I just wanna give you love. Come on, come on, come on. Reaching out to you, so take a chance. No matter where you go, you know you're not alone.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요거 네, 세 줄 세 줄 묶어서 할 테니까요. 제가 선창 바로 큐 드리면 따라오세요. Sing together. Call me babe if you need a friend. I just wanna give you love. Come on, come on, come on, 여러분. Call me babe if you need a friend. I just wanna give you love. Come on, come on, come on. Reaching out to you, so take a chance. No matter where you go. You know you're not alone, I'm the only one. 자, 여러분. Reaching out to you, so take a chance. No matter where you go, you know you're not alone, I'm the only one. 아, 좋습니다. 자, 오늘의 키 익스프레션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전이 없는 삶은 얼마나 지루하고 맨날 겁만 나겠어요. 도전하시면요, 잘 보시면 다른 사람들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다 겁이 나요. Go on. 네, take more chances. There you go. Take a chance. 네, 이거 기억하시면서요. Why don't you enjoy the whole tune now? The entertainer is Charlie Puth. The song is One Call Away. Morning, 그리는 남자 이현유 씨 등산을 하다가 우연히 산신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아직 좀 춥긴 하지만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네. 상쾌한 공기, 좋은데 좋아. 하! 오, hello, 현유. Oh, your birthday is coming, isn't it this weekend? Happy birthday. 아, 센스쟁이 산신령님. 아,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시고? 아, 정말 감사해요. Well, do you want something special? I'll buy anything for you. 아, 아니에요.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Oh, 에. it's okay. I want to give you some present. 아, 아무거나 말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렇다면, 산신령님이 지금 신고 계신 신발이요. My shoes? The color of the shoes is to my liking. 아, 그 신발 색깔이 제 기호에 딱 맞는 것 같아서요. 아, 흔히 볼 수 있는 색이 아니라서 제 마음에 쏙 드네요. Oh, are you sure you really like this color? 네, 아,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무슨 색이죠, 정확히? Well, originally it was white, and now it's become a little bit, dirty dark. 아, 그런 거였어요? 그 말 듣고 다시 보니까 검은 티티한 게 완전 별로네요. 아, 제가 대충 봐서 괜찮아 보였나 봐요. 아, 절대 제 스타일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Oh, I can give them away to you. Here, they're for you. 아, you can have them.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거 뭐 갖고 싶은 게 없는지 생각 좀 해볼게요. 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KISS, 차차!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Darren 께서는 지금 KBS Cool FM, The JJ Brothers의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Let me take a look. 전쌤 신발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네, 집신. 네. 자, 혜진 집신 신고 계시네요. 네. 고무. 고무신이에요? 네, 고무신. 좋습니다. 자, 오늘 꽁트에서 만나본 표현. 이 신발의 색깔이 내 기호에 맞는데 라고 할 때는요. 색깔. Color. 네, 그 다음에 이 신발이니까 뭐예요? Shoes. 한 짝이 아니, 그러니까 한 쪽이 아니고 하나의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shoes 있어야 돼요. That's right. The color of the shoes. 네,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쪽으로 간다. Is to.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 My liking. 이게 정해진 표현이에요. To my liking. 오늘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Yes, of course, we can say I like them. But I like this pattern. Mm-hmm. The color of the shoes is to my liking. 네, 뭐가 취향에 딱 맞아떨어지는지 8번 연습하세요. 그럼 또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와드립니다. On what page? Well, today we're practicing sentences together on page 70. 네, 70페이지. Pattern practice. Step 1. 흰 종이 준비하시고요. 다들 이렇게 종이 준비하세요. 그걸 가리세요. 딱 가리고 그 다음에 한국말만 먼저 보시고 우리말 보면서 힌트로 use it as a hint. 그 신발의 색깔이 딱 내 취향이요. The color of the shoes is to my liking. 네. 두 번째. 아, 이 스페인어 수업 그 취향이 아니야. 그건 is not to his liking. This Spanish class is not to his liking. 네. 세 번째, 이 종류의 날씨 내 기호에 안 맞아, 맞아 라고 할 때 여기서 맞는 거죠. Is to my liking. This kind of weather is to my liking. 네. Number four, elevator 음악은 내 취향이 아니야. Not to my liking. Elevator music is not to my liking. 네, 저는 뭐 그냥 조용, 잔잔하고 좋던데. You could stay in the elevator all day. 네. Then yeah. dozing off. Elevator music is not to my liking. 네. Number five. 저녁에 포도주 한 잔. 이게 비례 기호에 딱 맞지. It's a glass of wine. A glass of wine in the evening is to Bill's liking. 네. Is to someone's liking이니까 다 그렇게 이름 다음에 apostrophe S 쓰셔도 돼요. A glass of wine in the evening is to Bill's liking. 오랫동안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 이건 N의 취향이 아니야 라고 해서 not to N's liking. No, no, no. Long hours at the wheel is not to N's liking. 네, 그래서 at the wheel, behind the wheel 그러면 바로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Yeah, long hours at the wheel is not to N's liking. 자, 일곱 번째, 스스로를 위해 요리를 하는 건 우리 취향이야 라고 해서 to our liking. Cooking for ourselves is to our liking. 네, 요리를 즐겨보시면 좋죠, 뭐. 자, 사장님한테 호되게 혼나는 거 내 기호가 아니야. 그래서 is not to my liking. Oh, no, no, no. Getting chewed out by the boss is not to my liking. 네, chew가 씹는 거니까 chewed out이니까 막 씹어서 뱉는 거니까 그만큼 혼난다는 뜻이겠죠. Wow, wow, wow, wow. Very angry yelling. Oh, no. Getting chewed out by the boss is not to my liking. 1번, 4번, 그 다음에 7번까지 랩 랩 Let's wrap it up. 하, 함께하는 랩타임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Something is to my liking. One more time. Something is not to my liking. That's correct. The first one, give it a go. 내 취향이야, color, my liking. All together now, here we go. Yeah. The color of the shoes is to my liking. The color of the shoes is to my liking. Number four, elevator music, is it to my liking? Elevator music is not to my liking. I don't like it. Elevator music is not to my liking. Number seven, cooking versus my or our liking. Cooking for ourselves is to our liking. 우리 취향. Cooking for ourselves is to our liking. Fun time, great time, happy time. Coming up, step two, two, two. We've got three questions with three photos. GM Piers, please join us right now on page 71. Yeah, what do you see there? Well, the first photo does show a pair of shoes. I think, you know what, that style, I'm not a fashion guy, but I think that kind of shoe style, I think they're called saddle shoes. 네, 맞아요. S-A-D-D-L-E, saddle shoes. 네, saddle shoes라고도 불리고 거기 이제 이렇게 wingtip이 있고 이런, 이게 되게 약간 클래식한 스타일이죠. 옛날에 그 스윙 시대에 있었던. Yeah. 네, 그래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또 딱 알고 이런 사진을 넣어주셨어요. 자, 신발 산다는 얘기인데. 저 어쨌든 그 신발의 색깔이 딱 내 스타일이야. 예, 다들 딴 데 보고 계시네. 문제나 풀어요. The color of the shoes is to my liking. You should get them then. The color of the shoes is to my liking. You should get them then. 네, 정답은 The color of the shoes is to my liking. Oh, ding dong ding. Is that true? No. 반응은요? 그럼 사야겠네. Oh, you should get them then. Okay, I'm waiting. All right. 자, 그 다음에 second photo. In the second photograph, we do see an elevator. The doors are closed. 네, 엘리베이터 음악은 내 취향이 아니야. 영어로 도전. Elevator music is not to my liking. I find it relaxing. Elevator music is not to my liking. I find it relaxing. 정답은? Elevator music is not to my liking. 딩동댕! 했더니 반응은,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좀, 편안하던데. I find it relaxing. I find the elevator music relaxing. 이런 뜻이죠. Yes.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은? Well, the third photo does show someone who's in an office setting. 네, 근데 서 있어요, 지금. Mm-mm. 자, 사장한테 호되게 혼나는 게 내 기호는 아니야. 이거 영어로 도전! Getting chewed out by the boss is not to my liking. Don't get on her bad side. Getting chewed out by the boss is not to my liking. Don't get on her bad side. 정답은? Getting chewed out by the boss is not to my liking. 딩동댕. 이번에는 앞에 부분이 빈칸이었죠. 그래서 사장한테 호되게 혼나는 게 내 기호는 아니야. 반응은 여사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사장의 눈밖에 나지 마. Oh, don't get on her bad side. 네, 그러니까 그거 안 좋은 면 쪽에 서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화를 내게 만들지 마라. 다시 한번. Don't get on her bad side. Don't get on her bad side. side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세 가지 표현 존쌤이 정리해 주십니다. The moment you all been waiting for, John's magical recap. my goodness, last night Giltone came home with a very interesting fashion change. And he said, John, look at these shoes. What do you think? I got them from a clown at the circus. They were big and red. And he said, the color of the shoes is to my liking. And I couldn't say anything. Uh-huh. My eyes were big. My mouth was open. He said, John, you seem a bit shocked. And I told him, well, most people don't wear giant red shoes with flashing lights, but why not take a chance? Oh, good idea. I'll try them too. The trendsetter. Uh-huh. 자, 돌발 팝 퀴즈.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 돌발 팝퀴즈 배너를 클릭하시고 거기에 남겨주세요. 저희 민영 작가님 보세요. 아니면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8910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에 추가 이용료 부과되어 우물정8910. Here comes a question. Today, in Kiss English, we talked about a three-word expression, which actually means driving a car. 네, 자, 세 단어로 되어 있는 표현 다 맞추셔야 돼요, 세 개입니다. 그래서 driving a car. Think about your position in the car if you are driving. 문제 정답, 당첨자 명단, 방송이 끝난 뒤 공식 홈페이지 노티스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멋진 노래 들을 텐데요. 영화의 배경음악으로도 쓰였던 In Dream. Yes, this is Roy Orbison. Today's review time for Screen English First. 자, 잘 집중하시면 오늘의 핵심들이 다닥 나옵니다.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구만. Oh, you seem a bit shocked. 네, 샤킹 아니에요. 샥트 해야 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다시 한 번. You seem a bit shocked. 세 번 확인. Seem a bit shocked. Seem a bit shocked. Seem a bit shocked. 네, 좋습니다. You seem a bit shocked. 그 다음에 팝스 잉글리시 기억나세요? 과감히 도전하세요. Take a chance. 멋진 말이네요. 자, who's gonna sing for us? The singer is Charlie Puth. Call me baby if you need a friend. I just wanna give you love. Come on, come on, come on. Reaching out to you, so take a chance. No matter where you go, no you're not alone. 네, 멋진 노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Kiss English. 몸무게 기호에 딱 맞다. 내 기호야, 나의 취향이야. Something is to my liking. 네, 이 신발 색깔. 오, 내 취향이야. 이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The color of the shoes is to my liking. The color of the shoes is to my liking. Mm-hmm. 2월 1일 화요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멋진 비행기 소리가 촥 나는 노래 뭔가. Yeah, we've had a different Young. We had Will Young before. Now we have Paul Young. This song is called Every Time You Go Away. 네, 젊음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If you have the will to stay young, then you can stay young. All right. 네, 옆에 계신 멋진 John Valentine, Sam. And Egan Tullisam. Have a great day, everybod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The same time, same plac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Bye!